Red lip, now. Earrings, now. High heel, now. Handbag, now. Red lip, now. Earrings, now. High heel, now. Handbag, now. 그렇게 뻔한 거 말고 다른 걸 가져와 내게 제일 어울리게 더 멋져질 방법은 말고 멋대로 망쳐봐 내가 제일 날 수 있게 날 걱정하는 자 날 가르치는 너 그만해도 돼 입만 아프니까 좀 차가운 네 말투 잘 어울리는 걸 난 너를 위해 바꾸지 않지 나 미치냐 미치냐 미치냐 자 이리 와 여기 봐 나를 봐 또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나 난 이쁘다 멋지다 미치나 난 미치나 미치나 미치나 자 이리 와 여기 봐 나를 봐 또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나 난 이쁘다 미치나 Red lip, no.